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요 노트북 좀 띄워주세요.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찬양 예배 주제가 무엇이었죠? 회복과 소망의 예배였습니다. 회복과 소망의 예배 가운데 제가 나누었던 메시지는 우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하시려는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였죠? 친밀한 관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도 아니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죠. 왜냐하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 즉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한다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통해서 얻어지는 것,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은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다 내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유익은 무엇인가? 굳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회개 이것이 필요하실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열방을 통해서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전혀 없죠. 실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호세아 6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제사하는 것, 너희가 번제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힘써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식적인 관계겠죠. 얼마 전에 저희 막둥이가 아팠어요. 병원에서 링겔을 맞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이제 3살인데요. 저렇게 아파요. 손에 지금 그 링겔을 맞았기 때문에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죠. 아플 때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셋째 하민이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저의 그 부드러운 배 위에서. 근데 만약에 저와 저의 아들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의 아들과 저의 아들의 형식적인 관계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병원에서 링겔 맞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링겔 맞는 동안은 안아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링겔을 맞고 있는 이 수액 있잖아. 너한테 들어가는 거잖아. 네 몸에 들어가는 거고 나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유리한 것이고 너한테 좋은 것인데 내가 굳이 이 수액값을 내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병원비는 네가 내라. 아,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가 있을 때, 형식적인 관계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저의 아들이 이렇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의 제 아들이 그 말을 듣자 이랬습니다. 아빠 말이 맞네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찌 제가 병원비까지, 그런데 지금 제 수준에 돈이 없으니 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라서 갚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웃긴 이야기죠. 너무 웃긴 이야기고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의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 안에서는 이런 대화가 있지 않죠. 제가 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회복되어지길,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이,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아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영광받으시냐?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그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친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친밀하다, 친밀한 관계 무엇을 말할까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관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맺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택한 사람을 통해서요 뭐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을 끝나지 않고 오늘날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복된 일은 뭐냐면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여러분, 함께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해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뭘 더 요구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다지. 그렇죠. 한 분도 그런 사랑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심. 여러분, 함께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함께 하심. 저는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이것이 우리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를 좀 멋있는 단어로, 두 단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동행. 야, 여러분 수준 있어요? 뭐라고요? 동행하다.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요,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물하셨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찔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를 살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뭐 하세요?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을 부르셔서 왜 그들과 동행하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요, 오늘 본문에 전해보면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는,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전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도하고 오신 후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껏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 된 것을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말을 하시죠.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는 감춰졌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는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즉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감춰졌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쇼 붙이죠. 이렇게 결정하게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럼 되겠죠.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감춰지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드러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라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발급되어지는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권위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발급되어지는 이런 표를 받는 사람들이 가는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갈 거야,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라는 어떤 틀을 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택함 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나라를 세운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슬프고 근심 있고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은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야. 결국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힘이 없고 벅차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와라. 내게 와라. 너희 짐지고 있냐? 힘드냐? 지쳤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다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 이 관계 회복에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저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아가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있다면, 염려와 걱정, 근심 있다면 주님께 나아 맡기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이런 이 설교 들을 때 꼭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게 짐 내려놓고 왜 갈 때 다시 들고 가냐라고. 네. 여기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진짜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요, 대다수가 여기는 해요. 주여!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붙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돈과 동행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무슨 단계냐? 주님께 나와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나왔다면, 하나님 내 무거운 짐,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다라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라 하고 하기 전에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짐 내려놓으라면서 멍에를 메라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니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멍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멍에는요, 수레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 그 소나 말 목 위에 그 올려놓은 구부러진 막대를, 저거를 멍에라 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장면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니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를 딱 얽어지고 가자. 오, 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한 2kg짜리 짐 들고 왔는데 수레까지 끌고 가면 몇 킬로예요? 나한테 가라더니 나한테 동행을 하더니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진에 보다시피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함께 지금 가고 있죠. 그림에서 어린 송아지가요 처음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는요 어린 송아지 한 마리에게 소 등에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소가 멍에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또한 목 뒤에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요. 많이 아파. 그래서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죠? 아주 베테랑인 소가 함께 끌고 갈 때 뭐 하는 거죠? 어린 소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소가 끌어주는 것을 함께 가는 거죠. 그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메고 있던 멍에 뭐예요? 함께 가자요.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너희가 가야 할 길,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 혼자 하기 너무 힘들잖아.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할 때 어린 소가 근육도 붙고 방법도 알아내고 멍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자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죠. 거기 말고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와주세요. 내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라고. 그때 주님께서요 그냥 와주십니다. 근데요 주님을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지치고 버거워요. 그때 말씀하는 거죠. 무겁지, 힘들지, 지치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네가 오늘 가야 될 길,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가줄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주님께 나오셨다라면요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의 짐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요구하시죠. 친밀한 관계, 내가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고 배워가는, 배워지고 경험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고 그 결단에서 머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그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회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가 해외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국내에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동행할 때 배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왜 중요합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전도의 현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현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왜 이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게, 우리에게 짐인지 알면서도요, 그 멍에를 함께 맬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아마 여로단 사역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있을 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리고 메시지와 25장, 55장 이야기가 전반적인 흐름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힘써 알아가십시오. 힘써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